22일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일본 자위대 함선이 광주인민봉기 당시 남조선 해역에 기어들어 광주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군사활동을 벌린 사실이 미 태평양군 사령부가 1980년 5월 자위대 역할을 다룬 1급 비밀교신 기록을 통해서 폭로됐습니다.